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성과를 축하하여 베네수엘라 신문 베아 21일부가 글을 게재했습니다. 신문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는 조선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을 반영하여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했다고 하면서 그이는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영도, 숭고한 덕망으로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누리에 떨치시는 조선인민의 최고 영도자이시라고 전했습니다.